지 않은 척해요. But I wanna run to you. 내린 발걸음을 돌려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모두 다 못 되죠.